어머는 철부지 어머는 허지게 어머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어머는 방랑자 어머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 타며 날아가는 니스의 세일을 꿈꾸는 머머는 한상가 그런데 왜 머머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단 것을 머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머는 철부지 머머는 무지개 머머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머머는 철부지 머머는 무지개 머머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머무는 방랑자 머무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머머는 환상가 그런데 왜 머머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단 것을 머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